세계개혁교회 친교회 정석이 크리스 퍼그슨이 최근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세계개혁교회 친교회가 지난 기간 지역과 세계의 평화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 세계적 협력을 강화해온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해 세계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이 조선 방문에 나날 과학기술, 건축, 경제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활력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데 대해서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적인 입장의 명백한 표시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음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친교회는 미국이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며 모든 나라들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해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진정한 대화에 나설 것과 미 행정부가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조선에 가해지는 제재의 비인간성과 냉담성을 폭로하고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제재에 대한 처리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정식, 신뢰 구축을 위한 협상 8기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